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의 이 질문에 베드로는 가장 위대하고 완벽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라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님은 나를 구원할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이 짧은 대답은 가장 예수님을 잘 표현하고 나타내는 신앙 고백입니다. 그런데 이런 신앙 고백을 한다고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이런 신앙 고백이 우리를 온전한 믿음 안에 거하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이런 신앙 고백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온전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위대한 신앙 고백 후에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엄청난 꾸중을 듣게 됩니다. 이 신앙 고백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제 얼마 안 있으면 고난받고 죽임을 당할 것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붙들고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항변하였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에 보니까 항변하였다고 했습니다. 제자가 스승에게 항변하고 있어요. 절대로 예수님은 고난받으시면 안 되고 절대로 예수님은 죽임을 당하면 안 됩니다. 정말 스승을 위하는 수제자의 모습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꾸짖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예수님 고난받지 마세요. 예수님 죽지 마세요. 이렇게 말하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라.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고백의 밑바탕에는 다음과 같은 생각이 깔려 있었던 것이죠. 주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러니 당신의 그 능력으로 나의 소원을 들어주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 아들이시여, 당신은 나의 구세주입니다. 나를 이 시골 어부 출신의 그 무식한 사람으로 있게 마시고 나를 출세시켜 주시고 이 땅의 왕으로 정권을 잡으시고 나에게 한자리 주십시오. 그래서 주님, 당신은 고난받으면 안 되고 당신은 십자가에 죽으시면 안 됩니다. 이런 생각이 베드로에게 깔려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분의 신성과 전능하신 능력을 믿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이루는 데 사용되어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사람의 뜻을 이루는 데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주여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지만 그 고백의 밑바탕에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께서 그 능력으로 나를 출세시켜주고 나를 성공시키고 나를 잘되게 해달라는 그런 생각들이 깔려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은 오늘 베드로처럼 사탄이 가지고 놀기에 아주 좋은 자들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마음을 품고 있는 자들은 사탄이 틈타기에 가장 좋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 고백의 단계에서 더 한 걸음 나아가야 됩니다. 신앙 고백의 신앙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십자가 신앙으로 가야 합니다. 십자가 신앙이란 무엇인가? 십자가 신앙을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저는 오늘 십자가 신앙을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믿는 신앙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십자가 신앙이 무엇이냐?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믿는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반드시 지셔야 했습니다. 왜 십자가를 지셔야 했습니까? 바로 나 때문입니다. 나를 위해,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이 찔리시고 상하시고 징계를 받으시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죄로부터 허물로부터 그리고 약함으로부터 회복되고 나음을 입는다는 겁니다. 지난 고난 주간에 우리 교회 한 청년이 놀라운 체험을 하였습니다. 그 청년은 학기 말 시험을 치르고 있었는데 다른 과목은 걱정을 안 했는데 그가 취약한 한 과목이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평소에 성격 같지 않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 과목은 패스만 하면 되는 거예요. 50점만 맞으면 된다는 거예요. 조금 걱정되기는 했지만 50점을 못 맞겠냐, 반타작을 못 하겠냐 하는 생각으로 시험을 치루었습니다. 결과는 42.7. 반타작을 못한 거예요. 어떻게 반타작을 못할 수가 있습니까? 42.7. 반타작하면 패스만 하면 되는데 좋은 성적, A학점을 원한 것도 아니고 반타자, 패스만 하면 되는데 그런데 문제는 이 한 과목 때문에 졸업을 못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한 과목 때문에 졸업도 못하고 한국에 돌아가지도 못하고 몇 개월을 더 밴쿠버에서 보내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손을 놓은 지 오래된 그가 다급한 나머지 성경을 붙들었습니다. 마침 고난 주간이라 그 큐티 본문이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는 본문이었다고 합니다. 빌라도는 신문을 해보니까 예수님 죄 없는 것을 알았던 거죠. 그래서 죄가 없음을 알고 풀어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도 그렇잖아요. 명절이면 사면시키잖아요. 특별사면. 그처럼 이 땅에서도 명절이면 죄수 한 사람을 석방시켜주는 그런 관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관례를 이용해서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했습니다. 빌라도는 그 당시 가장 악명 높은 죄수 바라바와 예수 중에 한 사람 누구를 풀어줄까 묻습니다. 빌라도가 생각하기에 바라바 가장 악한 사람이기 때문에 절대로 바라바를 풀어주라고 말할 것 같지 않았습니다. 뭐 현대로 치면 지금 예수하고 히틀러하고 누구를 풀어줄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유대인에게. 빌라도는 설마 히틀러를 그렇게 생각하고 가장 악명 높은 바라바를 딱 들이댔는데 예상외로 유대인들은 이미 사탄에게 마음이 장악되어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그리고 그들이 선동한 무리들이 바라바를 풀어달라고 외치는 거예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바라바를 풀어달라고. 이미 사형 선고를 받고 집행을 기다리고 있던 바라바를 풀어주고 예수를 죽이라고 외치기 시작합니다. 빌라도는 자기의 정치 기반이 흔들릴까 봐 그 무리들의 요구를 수용하게 됩니다. 이 본문을 묵상하던 그 청년이 이 대목에서 필이 온 거예요. 이미 교수에게 페일이라는 성적의 사형 선고를 받은 그는 바라바가 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청년은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예수님, 날 살려주시고 내 대신 예수님이 죽으세요. 내 대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세요. 자기는 바라바가 되었어. 예수님 날 살려주시고 내 대신 예수님이 죽으세요. 내 대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세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띠리링 휴대폰에서 알림음이 들립니다. 교수님에게 메일이 왔습니다. 전에 친 시험과 합하여 평균에서 패스는 시켜주겠다는 메일이었습니다. 사형 선고를 받고 살아난 거예요. 완전 고난 중간에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해 놀라운 경험이었어요. 절대로 그 교수님이 그렇게 할 교수님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 이전에 시험 친 친구들도 절대 교수님은 용납을 안 한다. 너는 끝났다. 지금까지 그런 경우가 없었다. 그런데 기도했더니만 자기가 바라바가 되고 예수님 내 대신 죽으라고 했더니만 그게 된 거예요. 처음에 그 청년이 내 대신 예수님이 죽으세요. 내 대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세요. 이런 기도를 했다고 했을 때 저는 속으로 뭐 이런 녀석이 다 있어.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당돌한 기도를 할 수 있을까?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죽겠다는 기도는 못할지언정 내 대신 예수님이 죽으라니.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바로 이게 십자가 신앙이었어요. 나를 위해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믿는 그게 십자가 신앙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왜 죽으셨습니까? 나를 위해 죽으신 거예요. 제가 좋아하고 지난주에도 불렀던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 찬양을 묵상할 때에 어떤 깨달음이 있었어요. 그 한번 넘겨보세요. 그 찬양의 가사가 여기 있습니다.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측량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이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더욱 귀하신 나의 주님,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이 찬양의 원제는 Above All이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의 원제가 말해주듯이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을 전반부에 노래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값지고 귀하신 주님, 주님의 그 뛰어나심, 경이로움을 찬양합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구름에 가서 그렇게 귀하신 주님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하게 장미꽃처럼 짓밟혔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노래 전체 가사는 전반부에 가장 귀한 것과 후반부에 가장 비참한 것을 선명하게 지금 대비시키고 있습니다. 찬양을 들으면서 자연스럽게 왜? 라는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 가장 귀한 분이 가장 비천한 존재가 되었나? 그 대답이 가사 속에 짧지만 마지막에 언급되고 있지 않습니까? 나를 위해, 나를 위해,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믿는 그 신앙. 그게 십자가 신앙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였지만 그 신앙 고백이 위험할 수 있듯이 십자가 신앙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거나 십자가 신앙에만 머물러 있으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만 생각하고 그 수준에만 머물러 있으면 우리는 항상 슬플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희생으로 살게 되었고 나음을 얻었지만 마냥 기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불이 난 집에서 그 연기로 정신을 잃고 쓰러져 있는 아들이 있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죽음을 무릅쓰고 불 속으로 뛰어들어서 아들을 구해냈지만 정작 자신은 온몸에 심한 화상을 입고 결국 목숨을 잃은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살아난 아들이 정신을 차리고 자신이 불 속에서 살았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에 안도의 한숨을 쉬겠지만 자신을 구하고 어머니가 죽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은 살았다는 사실만으로 마냥 기뻐할 수 있을까요? 그를 대신에 어머니가 죽고 자신은 살았다는 사실에 그는 기뻐할 수 있을까요? 그를 대신에 어머니가 죽고 자신은 살았다는 사실이 그에게 잘된 일일까요? 어쩌면 그 아들은 평생을 자신 때문에 어머니가 죽었다는 죄책감 때문에 그 죄책감에 시달리며 평생을 괴로워하며 지내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만약 복음이 십자가까지라면 절대로 복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만약 복음이 십자가까지라면 절대로 복음은 기쁜 소식이 될 수가 없습니다. 복음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셨다는 것까지 이게 복음입니다. 그래야 기쁜 소식이 되는 거예요. 나는 살았지만 예수님이 죽었다면 내 대신 나는 기뻐할 수 없는 거예요.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사신 예수님 이게 복된 소식이고 우리에게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만약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예수를 믿는 우리는 가장 불쌍한 자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은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고대로부터 인류는 영생불사를 꿈꾸고 염원해 왔지 않습니까? 그러나 아무도 그 꿈을 이루는 자는 없었습니다. 아무도 죽음을 극복한 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조차도 그 죽음을 극복하지 못한다면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까지는 좋은데 죽으시고 죽음을 극복하지 못하고 더 이상 아무 일도 없었다면 결국 우리도 언젠가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서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이 없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도 죽음을 극복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은 아무도 해내지 못한 죽음을 극복하셨습니다.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잠자는 자들, 모든 죽은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거예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첫 열매가 되셔서 즉 우리에게도 부활의 소망을, 영생의 소망을 주신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이제 두려운 것이 없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것은 오히려 기쁜 것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추장스러운 육신의 옷을 벗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고통이 없고 죽음이 없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누리는 입구가 죽음이에요. 그러므로 믿는 자들에게는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서울 구치소에서 근무했던 박효진 장로님의 간증을 들어보신 분이 계실 것입니다. 그가 경험한 사형장에서 있었던 그 실화를 그분이 말씀하신 것이 있는데 어느 날 사형 집행일에 몇 명의 죄수들이 그날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강하고 거친 그 죄수도 사형장의 마지막 그 몇 계단을 올라갈 때에 스스로 올라오는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계단이 많은 것도 아니고 몇 계단인데 복도를 따라오다가 마지막 사형장으로 올라가는 그 몇 계단을 스스로 힘으로 올라가는 사람이 없다고 그래요. 교도관 두 명이서 양팔을 붙들고 질질 끌고 그 마지막 계단을 오른다고 합니다. 어떤 자는 죽음의 공포에 질려 계단을 오르면서 바지에 오줌을 누는 자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비록 죄를 지었지만 교도소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부활의 신앙을 가진 자들은 그 공포의 계단을 오를 때에 이런 찬양을 하면서 웃으면서 올라온다고 합니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하늘 영광 밝음이 어둔 그늘 헤치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빛을 보도다. 웃으면서 이 찬양을 하면서 그 계단을 아주 기쁘게 올라오는 거예요.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지금 죽으러 가는 거예요. 목매달아 가는 겁니다. 그런데 부활신앙을 가진 사형수들은 그것이 공포와 두려움의 장소가 아니라 하늘 가는 밝은 길이고 하늘 가는 입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웃으면서 올라온다는 겁니다. 그날 몇 명의 사형수들이 형집행을 당했는데 부활신앙을 가진 자들과 가지지 않는 자들이 극명하게 대조를 이루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그 교도소의 공식 정부의 기록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자기가 거짓말을 할 수 없대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비참하게 돌아가시자 그들은 예수님을 외면했습니다.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부인하였습니다. 그리고 슬픈 기색을 띠고, 왜? 자기의 소망이었는데, 예수님 붙들고 성공해 보려고 했는데, 출세해 보려고 했는데, 자기의 그 소망이었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돌아가신 거예요. 소망이 없어졌어요. 슬픈 기색을 띠고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후에 그 흩어진 제자들을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승천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은 모이기 시작했고 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고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불에 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심지어 베드로는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자였는데 복음을 전하다가 잡혔을 때에 나의 스승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제자인 내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돌아가실 수가 있느냐, 나는 거꾸로 십자가에 달리겠다. 죽음이 두려워서 부인하며 떠나갔던 자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바뀐 거예요. 어떻게 그들이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기쁨으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전할 수 있었을까요? 갑작스런 그들의 변화는 부활의 주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것 외에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물론 진리가 아닌 것들에 목숨 거는 자들을 우리는 종종 봅니다. 이슬람 교도들도 죽음을 무릅쓰고 자살 테러를 합니다. 그들이 믿는 진리는 진리가 아니지만 그들은 그것이 진리인 줄 알고 죽음을 무릅쓰고 폭탄 테러, 자살 테러를 합니다. 북한에서도 김일성, 김정일을 위해서 목숨 거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아주 어릴 적부터 혹은 오랜 시간 동안 세뇌를 통하여 잘못된 진리에 목숨을 바치게 된 경우입니다. 거짓도 비진리도 오랜 세월 동안 세뇌를 시키면 그게 진리냐, 진리인 것처럼 믿게 되고 그것을 위해 목숨을 바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경우가 다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죽음을 두려워하다가 갑작스럽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배반하고 부인했다가 갑작스럽게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목숨을 바쳐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갑자기 이들이 집단으로 체면에 걸린 것입니까? 아니면 제자들이 조작을 하고 사기극을 벌인 것일까요? 흩어졌다가 모여봐라. 우리 그냥 끝날 수 없다. 이대로 헤어질 수 없어. 그래서 그들이 생각해서 조작을 하고 사기극을 벌인 것일까요? 그렇다면 왜? 무엇을 위해서? 부활하지도 않은 예수님을 부활했다고 전해서 그들이 얻는 것이 무엇이 있기에? 아무것도 없었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전한 대가로 그들에게는 죽음과 고통밖에 없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 외에는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십자가의 신앙이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믿는 신앙이라면 부활의 신앙은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신앙입니다. 거기까지 가요. 거기까지 가야 복음입니다. 이 부활의 복음이 깨달아지고 믿어진다면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가장 큰 감사의 제목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의 자랑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자들은 부활의 증인이 안 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장례식에 참석을 했습니다. 죽은 자를 애석하게 여기며 장례식이 진행되고 있는데 갑자기 간이 열리고 죽은 자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장례식에 참석했던 여러분이 장례식을 끝내고 집으로 와서 가족에게 혹은 친구를 만났을 때에 그 사실을 알리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걸 아무에게도 말 안 한 것 자체가 아주 힘든 것이겠죠. 분명히 누군가가 장례식에서 죽은 자가 간을 열고 벌떡 일어나는 것을 본다면 만나는 사람마다 하루 종일 며칠간은 몇 주간은 그 이야기만 하고 다닐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다면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부끄럽다든지 그 주님을 말하지 못한다든지 부활하신 주님에 대해서 내가 입을 다물고 사는 것 자체가 그게 이상한 거예요. 아무도 해내지 못한 사망 근세를 극복하고 부활하신 주님이 믿어진다면 어떻게 내가 입 다물고 있어? 그 놀라운 사실을. 부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만 붙들고 슬픔에 쌓여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부인하며 사는 그는 신앙에 머물러 있지 말기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부활하신 주님을 전하는, 그래서 부활의 소망으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부활신앙으로,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부활신앙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